자, 오늘은 우리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솔로몬 후에 왕국이 나눠지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열 지파와 남방 유다의 두 지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근데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벌써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남방 유다가 남아있었는데, 이 유다도 워낙 이방을 따라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애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권면하셨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죽이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의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18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있었던 다니엘은 이제 이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죠. 지금부터 뭐 오늘날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성경에만 나오는 전설의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흔적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왕국이 수십 미터 모래로 다 덮여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거대한 그 도시가 다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이제 처음으로 발굴한 사람이 독일의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탐험가가 고고학자죠. 1899년부터 18년 동안 이 바벨론을 그 모래를 파헤치고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물론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믿지 않았어요. 이 독일에 있는 그 유명한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박물관은 이 고대 유적지 유물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옮겨서 예, 실제로 그 설치해 놓은 그런 박물관으로 유명한데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바벨론의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실제로 칼라와 이 모든 무늬들이 그 바벨론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재현을 해놓은 건데요. 물론 이 무늬 전부가 아니에요. 이 무늬 더 높고 더 또 여러 가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 바벨론 성의 둘레가 96km, 높이가 30 내지 50m, 이 폭도 굉장히 보면 이게 한국의 EBS 교육방송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특집 방송한 그 중에 일부인데요. 이 성벽 위에 저 네 마리가 끄는 마차가 서로 교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 모두 저 벽돌을 구워서 저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 굉장히 단단한, 튼튼한 그런 성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성벽이 이렇게 튼튼한데다 또 그 주인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유프라데스 강물을 저 성벽을 따라서 다 해자 수로를 다 팠어요. 그래서 강물이 그 성벽 주위로 다 돌돌아가고 또 그 성 안으로도 그 강물이 들어가서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참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이 금머리라고 했던 그것이 틀린 말이 그냥 뭐 지어낸 어떤 수사적인 어구가 아니라 참으로 그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제국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거대한 왕국이 불과 100년도 못해서 망하게 되었는가? 예.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왕국이 흔적도 없이 모래 속에 묻혀버렸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이미 건설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13장 17절부터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 뒤에 보면 쭉 더 나와요. 어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곳에 찬란한 도시가 존재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제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바벨론이 오늘날 어느 나라였죠? 네, 이라크죠. 자, 이 건물이 이라크에 전에 독재자 누가 있었죠? 사담 후세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람이 옛날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옛 도시가 묻혀있는 그 모래 위에 저렇게 지은 거예요. 일부를. 다 지은 게 아니고 지극히 일부. 그리고 거기 왕궁도 짓고 아마 자기가 그 영광을 되찾아서 자기가 거기 그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만 소란스럽게 하다가 결국 어디 보니까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발각돼서 결국 총살을 당하고 말았죠. 자, 이 EBS 교육방송에서 나온 건데 한번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예. 참으로 인간이 볼 때는 위대한 바빌론이에요, 사실. 예. 자, 이런 성이 어떻게 하루 밤 사이에 멸망할 수가 있을까? 예. 자, 우리 이사야 44장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자,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 그 고레스 장군이 자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 바벨론을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찾다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운하를 파서 강물을 일부 돌렸어요. 그리고 강물이 줄어드니까 강바닥이 얕아지니까 그 이제 성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해놓은 그쪽으로 군사들을 들여보내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은 도저히 함락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 그렇게 경계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졸지에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 벨사살 마지막 왕이 이제 그 잔치를 하고 있는 그 밤에 이 나라가 메데파사 그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메데파사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뭐 금은 이것이 탐나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읽었죠? 이사야 13장. 그들은 금과 은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오직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 아마 다니엘은 아마 그날 밤에 그 벨사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아마 이 이사야서 이 성경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그 28절을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하셨냐? 고레스가 태어나기 1세기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려면 아직 100년 후에 태어날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제 이 모든 제국이 페르시아의 지배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엘은 다시 그 새로운 왕국의 총리가 되죠. 그죠? 자, 그때 그가 하는 경험이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경험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때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곧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요. 자, 이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앞에, 이 다니엘이 고레스가 왕이 되든 그에까지 있었다고 우리 다니엘서 보면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었는데, 자, 다니엘은 이미 페르시아 나라에도 유명해져서, 뭐 때문에? 이 사자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유명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고레스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고 가서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5장, 44장 아까 우리 끝절이었는데 그 뒤에 4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기름 부음 받, 내가 택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띠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참,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그때 이렇게 자기가 기록해 간 것이 아니잖아. 이미 1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리오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또 당신이 알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시고, 자,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다. 자, 쭉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고레스는 정복자였죠. 그렇죠? 자, 그는 사사로운 어떤 재물욕에 탐이 나서 그렇게 정복하러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민족을 정복하여 자신의 발 아래 두는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통치하는 온 그 제국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죠. 자, 이 사진은 참고로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죠? 예, 이란이죠. 이란, 이라크가 그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앙숙이에요. 예. 이라크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했잖아요. 그죠? 지금 저기 보이는 뾰족한 탑이 다니엘의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테헤란에서 좀 제법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왕, 제국터는 다 허물어졌고, 자, 저것이 지금 이제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해서 아마 회교도들이, 저기, 신전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기리고 있는 곳인, 곳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의 무덤이 여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신격시한, 거기 이제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이렇게 다른 사진들 보니까 저기 이름이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적혀 있어요. 뭐 실제 다니엘의 저기 묻혀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리고 오른쪽에 저것은 고레스 대왕의 무덤이에요. 자, 이제 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이제 조서를 내리죠.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와 더불어 7절을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꺼내서 이제 이것을 가져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신 그분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이제 유대인들 원하는 자원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우리 성경을 보면 약 뭐 4만 5만이 안 되는 많지 않죠. 그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자, 그들은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지만은 쉽지 않았죠. 주위에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그 고대 그 아시리아 시대에 그곳에 많은 이민자들을 그 정책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우상숭배와 이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자들. 자, 이들이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자, 그것이 우리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런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단되고 그렇게 했어요. 7년 동안인가 중단이 됐었죠. 자,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딱 기뻐 왔는데 그런 방해 속에서 그들이 이제 낙담하고 이제 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전 지으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막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집 짓고 자기 사는데 막 열중하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학교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또 보내시고 격려해서 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죠. 자, 그때에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이제 처음에 읽었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신의 행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어떤 인간의 능력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은 어떻습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뭐 눈에 확실하게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확실한 눈에 띄는 결과들을 만들어 보여줘야 그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성은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과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비켜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과시하려는 어떤 본성 가운데서 그 본성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면 재물이나 열성, 능력, 지혜같이 인간이 뭔가 과시하면서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과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자,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서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나 능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게 어떤 인간의 생각, 지혜, 아니면 뭐 전략 이런 것이 뭔가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세요. 또 사람이 가치를 두지 않는 일에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두십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에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그 일이, 자, 그 일에 하나님의 눈. 자, 여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우리 인간이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은 빈틈없이, 그렇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이 일이 위대한 일이다 혹은 작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자, 이 진리를 엘리야도 배웠어요. 그렇죠? 자,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불붙는 열심으로 왕과 백성들과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앞에서 참 하나님을 증거했죠. 자, 그러나 그의 불타는 열심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자, 그는 자기의 열심에 도취되어 온 이스라엘에서 자기만 홀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 너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고 용감했던 그 엘리야가 도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40주야를 도망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그 기사를 열왕기상 19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자, 여기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이 특심한 사람 왜 여기까지 도망왔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 누가 그렇게 말해줬습니까?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만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굴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자, 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급한 아주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숨어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셨어요? 네,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람 위에 막 지진이 났는데 그 속에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 참으로 엘리야는 불타는 열심히 했었죠. 아, 자, 그러나 참으로 그 열심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 다니다가.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의 선교 열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그랬죠. 교인 한 사람은 어떻게?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교 열심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그 개종자는 여전히 어디 자식이라고요? 지옥 자식이라는 거죠. 예. 네. 뭐, 배든 뭐, 배가 아니든, 그죠? 똑같은 지옥 자식이라는 거죠. 예,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들이 자기 안으로 데려온 그 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불타는 열심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공부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심과 열정과 프레이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큰 소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여기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 열심과 이런 게 있어요? 네, 뭐 열심히 하는 거 뭐 그걸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자, 사랑.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 열심히 행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사랑. 사랑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회오리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작은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음성은 너무나 작아서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왕도 백성도 이세벨도 다 회개하고 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불이 내려와서 탁 제단을 사르면 모든 개혁 사업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반대로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넋이 빠져서 도망가는 거죠. 자, 참된 변화는 개인의 개개인에게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도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은 무엇에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보고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은 그분의 말씀과 동행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 기적을 그 앞에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을 그 고레스 왕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복자 그 왕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데 자기 정복한 나라를 보내줘요? 그 백성을? 가서 너희들 성을 건설하고 너희 성전 짓고 예. 네. 자,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고레스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엘리야의 기억사업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백성들의 귀에 들려질 때 맞춰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다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두려웠던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갈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일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 하나님의 손해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과 상관이 없었어요.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 처자식들이 그 가나안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들여보내셨어요. 자, 바로 이 모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이 복음은 거창한 전시회나 큰 소리나 소란을 떠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세미하고 작은 음성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에 보면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대. 여기 크게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크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소리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자, 바로 이 큰 음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것 외에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그 사업이 아무리 위대하게 참으로 온갖 그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함의 그 미사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음성은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된 한 백성을 모을 것입니다. 자, 이 사업은 거창한 퍼레이드나 과시로서가 아니라 조용하면서 단순하며 그러나 위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업의 표어가 무엇이냐? 그들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표어가 무엇이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가운데서 그곳에 열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거기에 부과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방해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안식일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으로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